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네, 반갑습니다. 아, 벌써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군요. 눈이 또 시작됐는데, 에, 골목에 눈이 녹지도 않은데 지금 다시 또 눈이 오네요. 어, 그래서 그러실 때 조금 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도 오면서 조심조심 왔거든요. 예, 먼저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내려갈게요. 자리가 지금. 예, 제가 제 자신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여기 오는 까닭은, 예,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옵니다. 설레이는 소녀처럼 내가 여기 오는 이유, 보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만나고 싶은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행복을 마음에 담으며 아름다운 하루를 여는 무척이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내가 이곳에 오고 싶은 이유는 진실한 인생의 글들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곱고 그리운 사연들이 상대원 시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에 오고 싶어지는 이유는, 예,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아, 진솔함이 그리고 인정이 묻어나는 이곳에 작은 희망 하나 놓아드리고 싶어서 제가 왔습니다. 내가 여기 오고 싶은 이유는, 예, 가장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 노래 팝송 하나 듣고 가죠. 예, 제가 이 서태지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시장에 계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인생길이 어떤 길을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예, 첫 번째 인생길은 아주 파장이 많은 굴곡이 아주 많은 그런 길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둥글둥글 조금 이렇게 굴곡이 드문드문 굵게 있는 길이고요. 세 번째 길은 그냥 일자로 쭉 가는 길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길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예, 지금 지순 엉아님께서는 두 번째 길, 이제 조금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가는 길이고요. 인자 디제이님께서는 파장이 많은 그런 길을 택했고요. 미라 국장님은 일자로 쭉 가는 길이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아, 일자로 쭉 가게 되면 너무 평탄하잖아요. 너무 어떤 뭐 굴곡이 없고, 예, 그냥 아무런 재미 없이 그렇게 가는 인생이고, 두 번째 길은 그냥 저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길이랍니다. 저도 아까 이렇게 두 번째 길을 선택하고 왔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두 번째 길도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사는 게 거의 다 좀 굴곡이 많죠.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 사는데, 예, 첫 번째 파장이 많은 길이 있죠. 우리도 다 같이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랍니다.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다 하다가 나중에 아주 오래오래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랍니다. 잘 살았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고생 많이 하시지만 아마도 그것은 아주 행복한 그런 길이 아닐까,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해후 최성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손을 마주 잡고서 참 넓은 찻집에서 다정스런 눈빛으로 예전에 그랬듯이 마주보며 사랑하고파 어쩌면 나 당신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사랑해 순간만은 진실이었어 예. 제가 지금 살찌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옆에서 이제 기순왕아님께서 절대로 굶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갑자기, 예, 이렇게 살이 찌게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몸이 많이 둔하고, 그리고 없던 병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참 많이 되는데요. 예, 특히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그 활동이 이렇게 집에서 가사일을 하다 보면은 그건 노동이거든요. 운동도 아니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운동 부족이 아닌가. 그리고 열심히 또 산에도 가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활동을 좀 더 많이 하는 걸 이제 좀 선택을 해봐야겠어요. 네. 전번에 우리 그 특집 방송을 했었는데, 예, 특집 방송 했을 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벌써 또 이렇게 뭐 일주일 확 지나갔는데요. 날짜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지요? 크리스마스 지나고, 또 건방에게 또 새해가 다가오고, 예, 이제 특집방송 할 때 저희가, 캐럴송 이렇게 들려드리고 했었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며칠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간 가시는 거 많이 아까우시죠? 뒤돌아보니까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근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못했던 일들 하나씩 또 내년에 이렇게 채워가면 또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씩 채워가면서 또 새해도 맞아보고, 예, 또 새해 희망에 또 소망도 걸어보고 그래야 되겠지요. 제가 옛날 노래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미자의 들국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래가 아주 좋지요. 저도 이거 한 두 번째 지금 듣는 건가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천상의 목소리, 세상에서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목소리 같은데요. 이런 목소리 또 다시 안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 임자 씨의 딸, 누구죠? 정재은이었나요? 그 목소리도 저도 들어봤는데, 엄마 목소리 뭐 따라가야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옛날 노래 한 곡 들어봤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슬픈 DJ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이 아래쪽에는 이게 몇 군데가 이제 스피커에서 이렇게 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위쪽에 가니까 두부집 저 위쪽으로 해서 가니까 꺼져 있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끄러워서 혹시 꺼셨냐고 내가 물어봤었는데 이왕이면은 우리 시장에 이런 스피커에서 라디오 방송이 나오고 또 상당 시장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아마 전국에 거의 없는 곳인데 선택받은 곳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이왕이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또 장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스피커 꺼지 마시고 틀어놓으셨으면은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고 싶다. 김범수가 부릅니다. 내가 미워질 만큼 믿고 싶다. 어른 길이라고 너를 위해 떠나야만 한다고.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 아니어도 우리 가족들 헤어져 있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진짜 많이 보고 싶으실 텐데요. 제가 오랜만에 영어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예,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도 어학 선생님 한번 맞춰보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제가 해서 될려나 모르겠네. 육값 들고 있네. 이런 말이 있네요. 뭘까요? 네. 육갑 들고 있네. 영어로 어떤 게 답이 될까요? 그 윷놀이 같은데요? 예. 식사, 식사, 바르르, 그렇다네요. 예, 너무 웃기죠? 식사, 식사, 여섯 개, 여섯 개, 제가 바르르 들고 있다는 거 하네요. 예, 신한국 창조. 신한국 창조? 예, 뭘까요? 예. 뉴 코리아, 만지작, 만지작. 재밌으신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이어갈게요. 예. 여기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계란 가게에 계신 분 들어주시면 또 재밌을 것 같은데, 계란값 주세요. 계란값 주세요? 에그머니나. 에그머니. 에그머니. 기범이 애그미 애그머니 예, 기범이 애그머니래요. 계란값 달라고 할 때 그렇게 또 영어로 이렇게 뭐 또 퀴즈가 이렇게 재미있는 퀴즈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려봤습니다. 소리 살짝 듣겠습니다. 곁에 있어서 난 행복해. 다운됐다. 응? 다운됐어. 네, 예,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제가 저기 퀴즈 하는 김에 하나 더 해볼게요. 다운됐어. 예. 토함산을 뭐라고 할까요? 토함산. 예, 토함산 오토바이 마운틴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장 할 때 이렇게 종 많이 치죠. 학교정이 땡땡땡 그러면은 서클벨 띠용띠용띠용. 아, 재밌는 단어네요. 띠용띠용띠용. 예. 그리고 장인 장모로 뭐라고 할까요? 장인 장모 롱맨 롱마더. 어쩜 이렇게 잘 갖춰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찾다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까? 어떻게 이런 말들을 다 만들 수 있을까? 참 이렇게 정경스럽게까지 합니다. 근데 이게 또 특별히 만드는 사람도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예,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면은 어떻게 이게 저기 일출 보러 가시는지요? 어디 뭐 산에도 가시고 또 바닷가도 가시고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가장 가까운 곳에 남한산성 가면은 그 오른쪽으로 돌면은 이렇게 있지 옹 무슨 옹인데 성벽 이름이 잘 모르겠네요. 거기 가서 이제 덕적을 보고 이렇게 아침에 가장 먼저 뜨는 해를 이제 보고서 소망도 빌어보고 그렇게 하고 내려옵니다. 가족들이 거기를 가려면은 새벽 한 3시 반쯤에 집에서 나서요. 3시 반쯤에 이제 물 하나 챙기고 마오병에 물 좀 꺼내서 붓고 그리고 이제 호빵 같은 것도 조금 쪄가지고 하고 그리고 단단하게 이제 무장을 하고 가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거기 성벽을 이렇게 쭉 쌓아놔가지고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낮춰서 성벽을 쌓았더라면은 누구나 서서 바깥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키 작은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바깥을.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춥기도 하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자리를 바꿔서 이제 사글막골 쪽으로 이제 올라가 볼까 그 생각도 듭니다. 그쪽에 가니까 좋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소망도 거기 가서 좀 빌어보고 또 우리 상대원 시장 상인님들 이제 장소도 좀 잘 되시라고 제가 또 기도도 한번 올리고 올게요. 예, 여러분들도 새 소망 어디 가서 피실지 몰라도 꼭 이루어지시리라 믿습니다. 쿨하게, 예, 쿨하게 살아야겠죠. 우리 인생이,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쿨하게 살았으면 그런 바람으로 마야가 부릅니다. 아이들 그래서 주민을 둘러봐 미묘하게 나는 눈치다이 뭘 살피나 Boy Yes Boy 모든 걸 내맘대로 하고 싶다고 그렇게 노출되면서 살진 않겠어 나 한 번 아니라는 그거라는 거지 없어 보이니 전부라도 아는 척 쉽고 말 세상 거짓말 뿐인 사람들 차라리 내가 솔직한 거잖아 그 누가 뭐래도 멋대로 살잖아 쿨하게 스며들었게 잡히 내 멋대로 사는 세상 쿨하게 사는 게 모두 똑같다면 그만 미련 없이 밀고 떠날래 쿨하게 스며들었게 잡히 한번 왔다 가는 세상 쿨하게 사는 게 모두 똑같다면 그만 미련 없이 밀고 떠날래 쿨하게 사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나고 이렇게 좀 즐겁게 쿨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세탁기의 발명 그 유래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그 세탁기는 우리가 일상 집안에 다 한 대씩 다 있죠. 예전 같으면 막 빨래판에 막 비벼서도 빨았는데 저희 집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일본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 다라이라고 하죠. 양동이도 아니고 고모다라 예, 고모다라 그것도 생고무로 만든 거 그게 아까워서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거기에 예전에 왜 담요 빨간 담요 있죠 그 담요를 발로 밟아서 많이 빨았는데요 그게 그때는 세탁기가 없이 제가 또 살아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요 그 담요가 요즘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냥 뒀으면은 버리지 않고 뒀으면은 요긴하게 쓰지 않을까 또 새로 이렇게 담요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포근하니까 매끈매끈하고 이게 좀 포근한 느낌이 드니까 좋은데 이제 먼지가 많이 들어가죠 세탁기 각자 집에 한 대씩 있는 세탁기 그게 발명할 때 처음에 믹서기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하네요 믹서기를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믹서 그 믹서기를 돌리다가 세탁기를 이렇게 발명하게 됐다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 작은 아이디어가 좋은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세심한 관심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이렇게 한 번씩 내보시면 어떨까요? 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도 해가 뜨고 모레도 해가 뜨지만은 예 이왕이면은 이제 둥글고 밝은 해 떠서 내년에는 환하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환한 그런 해가 됐으면 합니다. 장춘웅이 부릅니다. 과거를 말하지 마라 바람처럼 살았다 언젠가는 너도 나처럼 괴로울 때가 있을까 거다. 산다는 것이 무엇이더냐,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아. 내일은 해가 뜬다. 내 청춘을 말하지 마라. 한순간에 가버렸다. 말하지 마라. 웃으면서 살 거다. 언젠가는 맘 먹은 대로 달려갈 때가 있을 거다. 인생 비바람이 불어도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예, 매일매일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재미가 없겠죠. 매일매일 똑같으면은 살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이고 또 재미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희망도 또 따로 별로 없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늘상 매일같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또 슬픔도 있다가 또 기쁨도 있다가 굴곡이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똑같다 그러면은 사는데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은 좀 많이 뭐 이렇게 좀 행복한 날, 그런 날이 더 많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노래를 빨리 하나 더 듣고 마지막에 또 나중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김수철이 부릅니다. 내일. 사연들이 밤하늘에 가득 차고 풀나무에 맺힌 이슬처럼 외로움이 찾아드네. 별 따라간 사랑 불러보다 옛 추억을 헤아리며 눈동자에 어린 얼굴 그토록 잊혀져간 나의 모습 흘러 흘러 세월 가면 무엇이 될까 시간이 또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네요. 예, 여러분 재밌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는 이렇게 국지국지한 사건 사고가 많았죠. 두 분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시고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이 이렇게 저런 이런 저런 일을 해서 또 자살 사건이 또 많았고 또 엊그저께 어제 들은 이야기가 50대 부부 살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살해범이 남도 아닌 아들이었죠. 20대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고 먼저 그리고 또 엄마를 죽이고 가 있다가 유족 이렇게 무슨 그 유족 조사할 때 그때 밝혀졌다고 하는데 아 너무 가슴 아픕니다. 올 한해 국지국지하는 사건들 이제 다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진짜 그런 일들이 폐륜아들이 생겨나지 않아야겠지요. 예 여러분 예 경인년 새해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아, 저는 또 내년 2010년 예, 1월 5일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는 노래 들려주시는 시장의 박신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새해 모두 행복하세요.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